2017년 백두산 위인칭송 대회 러시아 연예비연강 준비위원회가 18일에 결성됐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종일 동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 행사들을 널리 조직하며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협을 지지하는 연대성 활동을 적극 벌려나가기로 했습니다.